자,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Visión es la voluntad del Señor que Dios nos muestra para a fin de crecer el reino del Señor.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비전인가, 또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비전인가,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Entonces nosotros necesitamos discernir que esa visión viene de mí o es de Dios. 그러므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뿐입니다. Y entonces aquí únicamente el Espíritu Santo nos puede atraer esa visión.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또 꿈도 주시는 것입니다. Porque el Espíritu Santo nos da esa visión y el gran sueño. 그런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봄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봄으로써 내가 그 비전을 이제 가슴에 품고 실현하게 됩니다. Entonces, como yo dije anteriormente, esa visión es cuando nosotros vemos lo que Dios nos muestra, de ahí con fuego podemos seguir adelante.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주얼라이즈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씨가 또 상속자가 이렇게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Vamos a ver Abraham. Y para darle aquella visión, Dios dijo que mire aquellas estrellas y tus hijos serán como aquellas estrellas.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ntonces nosotros es importante que a ver la visión que 그다음에 Dios nos 그 ha 비전을 mostrado. 가슴에 품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Y debemos guardar en nuestro corazón y debemos seguir teniendo la fe. 여러분, 창세기 15장 가게 되면 그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En Génesis capítulo 15, ahí nosotros vemos el cumplimiento de la promesa de Dios. 그러므로 그 비전을 보았을 때그 비전이 금방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Entonces nosotros también debemos recordar el cumplimiento de Dios de su promesa puede ser prolongada.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많은 환상과 꿈과 이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Y también Dios me ha mostrado muchas visiones. 예수님을 제가 어려서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환상에서 본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Y aunque yo era creyente desde niño, pero en mi época de universidad, Dios me ha mostrado al Señor Jesucristo.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저는 믿었습니다. Entonces ahí entregué mi corazón a Jesucristo quien murió en la cruz. 그다음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Entonces, lo recibí en mi corazón y seguí el camino de Jesús.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En un día, en culto de madrugada, Dios me mostró algo.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Ahí yo vi que Jesucristo en la cruz. 그래서 이거 물론 이제 영적으로 내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Es un visión de espiritual, 예수님 ¿no? 가슴에 혈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냥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Entonces en la cruz con aquel corona de espinas y con la sangre y sufrimiento. 그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Pero Jesucristo estaba mirándome a mí.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Entonces yo viendo aquel sufrimiento, yo pregunté,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십니까? Jesús, ¿por qué estás sufriendo en la cruz? 그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노라 그러십니다. Entonces Jesús de repente me dijo, por tu pecado estoy sufriendo.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Esa palabra llegó en mi corazón. 그날 새벽에 저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Aquella mañana yo arrepentí con todo mi corazón. 5시에 기도했는데 저는 시간을 몰랐습니다만 얼마나 내가 그 영적으로 기도했는데 12시까지 계속 기도. Entonces, en 5 de la mañana yo comencé a orar, hasta mediodía yo estaba orando al Señor. 그 경험이 저에게는 큰 신앙에 도움이 되었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Para mí esa experiencia fue gran ayuda y me impulsó hacia crecimiento. 그다음에는 제가 OM 선교사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홍콩, 싱가포르, 스리랑카, 인도 그리고 유럽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Entonces, después cuando me fui como misionero en Sri Lanka y Hong Kong y después entré en en Europa.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선교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에 가서 선교할 때입니다. Y después me fui a España y cuando yo llegué en España.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또 보여 주셨습니다. Y aquel lugar Dios me ha mostrado también el cielo.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Porque uno no tiene convicción del reino de Dios, no puede evangelizar a los demás.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죠. Entonces en esta tierra no es un lugar eterno, sino que nosotros algún día vamos a llegar al cielo. Eso nosotros evangelizamos.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Entonces también recibí el mensaje que debo ganar muchos almas. 그래서 저는 노방 전도, 축허 전도, 이 전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Por eso yo salí muchas veces a la calle para predicar. LA에서 목회할 때는 그냥 그 해변가에서 이 많은 그 미국 사람들 또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노방 전도도 했어요. En Los Ángeles, en la playa, también hasta los norteamericanos, yo prediqué para ellos.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와도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Porque yo tenía visión del reino del Señor, por eso yo podía aguantarlo todo. 한번 롱비치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과 한 4, 50명이 전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막 전도 설교를 영어로 했습니다. Entonces en playa Long Beach con mi grupo jóvenes y yo ahí estaba predicando. 그런데 한 청년이 술 취한 청년이 맥주병을 깨가지고서 나를 치려고. De repente un joven borracho se rompió aquel botella y me atacó. 얼굴을 찌르려고. Y me atacó hacia la cara.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해. Es un gran peligro. 그런데도 하나도 두렵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Pero de repente yo seguí no sé por qué, pero no tenía miedo en él. Yo seguí predicando. Entonces él de repente se paró y se fue. 영혼 구원에 된다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Porque yo podía aguantar porque tenía una visión de ganar almas perdidas. 자, 그러면은 이 영적인 비전을 어떻게 실제적인 우리의 목회적인 현장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Entonces la pregunta es cómo nosotros podremos aplicar esa visión espiritual en nuestra iglesia. 일곱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Y yo quiero decir siete maneras. 첫째, 그림을 그리십시오. Primero, tenga una imagen. 그 마음 속에 분명한 비전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Entonces, imagínense un propósito clara en su corazón. 하나님께서 내 목회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Entonces tiene que guardar cuál será mi propósito para Dios. Tiene que escribirlos y dibujar en su corazón. 이 말씀은 여러분 목회적인 소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Quizás esto nosotros podemos decir nuestros propósito de nuestro llamamiento. 한 청년 목사가 이제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Entonces un joven pastor en su ministerio estaba parado.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목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Entonces tenía dudas sobre su llamamiento.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신 경험 많으신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Entonces encontró a un pastor anciano.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소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Entonces pregunto, pastor, mi ministerio no está avanzando. ¿Será que Dios no me llamó?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렀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었습니다. Entonces aquel anciano preguntó a aquel joven pastor. Entonces, ¿qué crees? ¿Cómo podremos saber que nosotros fuimos llamados o no? 청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 이제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Entonces aquel joven pastor dijo que cuando yo estaba orando en un monte de oración y de repente en el cielo estaba yendo las nubes. 그런데 그 구름에 글자가 새겨집니다. Entonces, pero en esa nube de repente apareció letra. 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이 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구나. 그런데 영어 알파벳으로 P라는 글씨로 구름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C라는 알파벳 글씨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구름이 흘러갑니다. Entonces ese joven pensó que Quizás Dios me está mostrando la señal, pero esa nube tenía dos letras en inglés, P, otro C. Preach Christ.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아, 목사라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Entonces él interpretó, predica a Cristo. Quiere que yo predique sobre Cristo.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됐습니다. Y por eso él bajó y entró al seminario y después fue como un pastor. 그 이 말을 들은 이제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목사님이 가만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혹시 그 말이 다른 말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랬습니다. Entonces ese pastor anciano, a escuchar su testimonio, quizá hubiera sido otra significación. 그거 혹시 P라는 글씨가 plant, 씨는 corn, 옥수수나 이제 심으면서 농사지어라 그런 뜻을 아니겠는가? Quizás ese pez es popcorn, es un poporoto, quizás quiere que sea un agricultor, no será eso. 신학교 안 가고 일반 농사 짓고 교회 집사나 평신도로 봉사한 사람이 신학교 간 것이 아닌가 그런 뜻이었어요. Entonces eso significa que tú tenías que ser un miembro y pero tú interpretaste mal y ahora estás como pastor.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님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마 각자 각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Entonces cada uno de ustedes tendrán sus testimonios porque ustedes están como pastor.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También creo que cada uno de ustedes tiene su visión para el reino de Dios. 그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Entonces, con esa visión ustedes tienen que realizar en su propia iglesia.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Y segundo es el corazón.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Y usted tiene que comprometerse en ministerio.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지금 올림픽 경기가 이제 베이징에서 있습니다만은 금메달 또 동메달 은메달 이런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그 국가의 명예를 걸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Ahora está en Olimpiada allá en China. Todos los participantes están dándole mayor esfuerzo para ganar medalla de oro.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 De misma manera, nosotros debemos dedicarse con todo esfuerzo para el reino de Dios. 우리의 마음이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Nosotros debemos entregar una entrega total para ese ministerio.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이와 같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Entonces, como Mateo 6:21 dice que porque donde está vuestro tesoro, ahí estará también vuestro corazón. 그다음에 시편 37편 4절 보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En Salmos 37:4 también deleítate a sí mismo en Jehová y él te concederá las peticiones de tu corazón. 그래서 내 사역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Debemos cuál es el valor de nuestro ministerio. 정말 내 마음속에 불타는 정열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Usted tiene una fervorosidad en su corazón? 나는 목회를 해서 영혼을 구해내야 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Tiene convicción que a través del ministerio quiero ganar almas perdidas?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입니다. En tercero es alma.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Debemos orar al Señor hasta que llegue el visión de Dios en nuestro vida.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비전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Aunque Dios quiere mostrar visión, pero nosotros si no oramos, no podemos entender.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Dios trabaja con los oradores. 기도하는 자에게 비전도 주십니다. Aquellos oradores puede tener visión. 기도하는 자에게 꿈도 주십니다. Dios da el sueño a aquellos que oren.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También da el poder. 기도하는 자에게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También da el poder a los oradores.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Por eso con toda alma debemos a orar a nuestro Dios.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El número 4 es enfoque. 이와 같이 비전에 집중해서 우리는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En nuestro ministerio tiene que enfocar según de acuerdo de aquel visión.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놀라운 힘이 발휘됩니다. Cuando uno se concentra, ahí tiene el poder. 여러분 렌즈를 가지고 이제 빛을 받아 가지고 비치게 되면 그 초점을 맞추면 종이를 태울 수 있어요. Cuando nosotros concentramos aquella luz del sol, podemos quemar.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Quizás no tenemos fruto porque nosotros no concentramos.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Para concentrar nosotros debemos esforzarnos y dedicarnos a orar.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직 관리해야 됩니다. Y nosotros debemos administrar nuestra organización.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조직하고 관리하고 실천적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Y para mantener nosotros necesitamos una organización, administración. 어떤 마스터 플랜도 필요합니다. Y nosotros necesitamos un planeamiento. 그래서 여러분 저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el libro Hechos 20:20 그것을 우리는 2020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 Eso nosotros le llamamos visión de 2020. 이것이 small group 또는 cell group, 소그룹 성경 공부 또는 교재의 어떤 비전을 말해 줍니다. Y eso nos da un visión de grupo celular. 여기 보게 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말합니다. Aquí dice como nada que fuese útil e reuir de anunciaros y enseñaros públicamente y por las casas. 그러니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룹으로 가르치는 이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Entonces, y para cumplir la visión en casas, en pequeños grupos, debemos enseñar a ellos. 어떻게 이 비전을 성취할 것인가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Y hay que conversar y buscar la manera cómo podremos cumplir esa visión. 비전을 보는 것은 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No basta solamente a mirar. 비전을 받아두고 비전을 실천해야 됩니다. Y nosotros debemos aplicar en nuestra vida. 그 실천은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강구해야 합니다. Aplicarlos en nuestra vida con la ayuda del Espíritu Santo.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De esa manera nosotros podemos enseñar a Cristo.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합니다. Entonces número 6 nosotros debemos arriesgar fracaso.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Nada es fácil, hermanos. 그 위험이 따릅니다. Hay peligro. 위험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희생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Pero debemos estar dispuestos a pagar el precio. 그래서 이 어떤 사역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 중요합니다. Por eso, hermanos, lo importante es hasta alcanzar éxito, el proceso es importante. 이와 같이 어떤 사역에 대한 어려움을 감수하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Cuando uno está dispuesto, entonces Dios lo guardará. 저도 사실은 그 목회자로서 많은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También como un pastor yo también enfrenté muchas momentos dificultades. 경제적인 어려움. Primero dificultad económico. 또 그다음에 육체적인 어려움. Y dificultad cuerpo.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하는 데서의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Y dificultad personal. 그러나 그것을 제가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Cuando yo lo estaba dispuesto a encargarlos todos, entonces lo demás Dios me encargó. 여러분 제가 OM 선교사로 있을 때 거기는 절대로 우리가 개인 돈을 소지하지 못합니다. Cuando yo era misionero de OM, ahí nunca podía tener dinero personal. 성경만 가지고 다닙니다. Únicamente podía tener es la Biblia. 우리는 코카콜라나 이런 거 하나 사 먹지 못합니다. Aquel entonces yo nunca he podido comprar una Coca-Cola. 우리가 이제 책을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수익금 가지고 빵도 사 먹고 우리 드링크도 삽니다. Y nosotros vendía lectura cristiana y con esa ganancia podíamos mantener nuestros alimentos. 그러나 그 어떤 때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도 굶습니다. A veces nosotros un día, dos días, tres días no pudimos comer nada.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사 먹습니다. Porque no teníamos dinero.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냥 계속 전도합니다. Entonces era automáticamente ayuno. 또 그다음에 배를 타고 다닐 때 막 배멀미 때문에 고생합니다. Y a veces nosotros viajábamos en el barco, a veces nosotros estamos mareados. 이러한 사역의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해외 나가서 전했습니다. Pero todos nosotros aguantamos y nosotros seguíamos adelante para la evangelización.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따릅니다. Entonces para el obra de Dios siempre existe dificultad.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Pero nunca olviden que Dios suple todas nuestras necesidades. 제가 이제 독일에서 간호원이었던 우리 자매가 제 아내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Yo dije que enfermera que estaba en alemán es ahora mi esposa actual. 6개월 동안 결혼하고 영국에서부터 유천 유럽을 6개월 동안 우리는 신혼여행을 선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Entonces mi luna de miel fue una viaje de evangelización en toda Europa durante 6 meses. 그래서 스코틀랜드 시작해서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이제 불란서 그다음 네덜란드,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다 다녔어요. Entonces Escocia, Francia, Inglaterra, toda Europa nosotros fuimos predicando. 돈 하나도 없이. Sin tener ningún centavo. 그냥 기차 타러 가면 그냥 갔습니다. 기차역으로. Entonces teníamos que tomar tren. Fuimos a estación de tren. 그러면 누군가가 기차표를 줍니다. De repente un desconocido me da 버스 타러갑니다. 그럼 누구가 또 버스표를 줍니다. Entonces para tomar el bus no sé alguien nos entregaba. 주일날 설교하면 또 설교하면 교회에서 또 이제 설교하고 선교비 쓰라고 줍니다. Entonces día domingo cuando predicamos nos daba donaba una donación. 그래서 밀란에서 이제 조그만 그 이제 우리 그룹 기도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에 내려가서 비행기를 타고 런던 갔다가 런던에서 한국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Planeamos en Milán para ir a Roma y Roma después hasta en avión y para llegar hasta Corea nosotros estuvimos planeando. 로마에서 런던까지 비행기표 그다음에 런던에서 한국까지 비행기표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Entonces desde Roma a Londres, Londres a Corea no teníamos pasaje de avión, ningún centavo. 그날 기도회를 마쳤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청년 하나가 이제 같이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Y de repente en nuestros grupos de oración de repente un joven de Nigeria vino a participar y a orar junto con nosotros. 아, 그 청년이 아주 찬양을 잘하고 기타로 반주하고 아주 간중도 훌륭하게 했습니다. Ah, ese joven cantaba bien y con cantaba bien y tocaba guitarra y un buen testimonio. 저도 간증하고 저도 말씀 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또 저의 남은 OM 사역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 yo también compartí mi testimonio y pedí que para que orara por nuestra misión de OM. 모임이 끝난 다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Entonces terminó esa reunión.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조그만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Y de repente ese joven negro que vino de Nigeria nos entregó una sobre. 그 청년이 이것을 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Entonces nos dijo que entregar esto y también voy a orar por ustedes. 그것이 런던에서 로마에서 런던까지 비행기값 그다음에 런던에서 한국까지 비행기값이 되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었습니다. Eso tenía en cantidad que abundantemente podía pagar el pasaje de avión desde Roma hasta Londres, Londres hasta Corea. Tenía un grande suma de dinero. 아무도 내 여행 일정을 몰랐습니다. Ninguno sabía mi plan. 돈이 얼마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Ninguno sabía cuánto dinero necesitaba. 그 청년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이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Este joven era un joven de Nigeria, un jovencito. 그분이 그 저 밀란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는 청년인데 era un ingeniero que trabajaba en Roma.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해서 아, 우리 저 김 형제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어서 이제 가져온 것 같습니다. Quizás Dios inspiró y para nuestro hermano Kim.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Hermanos, confíen en el Señor, aunque haya dificultades, siempre hay mano de Dios está dispuesto a ayudar. 왜냐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Porque nuestro Dios sabe todo. 여러분의 경제적인 사건 잘 압니다. Dios conoce su situación. 여러분 집안에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Dios sabe qué hay en su heladera.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도 압니다. Y Dios sabe cuántos necesitas.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El problema es que nuestra fe.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히 다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Y también Dios está viendo, está dispuesto a pagar el precio.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Si estamos dispuestos, Dios va a obrar también. 스위스 바젤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En Suecia yo también estaba predicando. 그 주일날 낮에 제가 설교하는데 천식으로 고생하던 유대인 사람이 이제 치유받았습니다. Entonces un judío que tenía enfermedad y entonces a través de mi predicación él recibió la sanación. 그 안에는 유명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Era un violinista. 근데 그분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전도만 하십시오. 그럼 모든 물질적은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집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호텔에 방을 얻고 같이 지냈습니다. Entonces ese judío nos dijo, usted desde ahora solamente predica. Todos los recursos yo voy a pagar. Cada lugar donde vamos, él nos invitó a un hotel y pagaba todas las gastos.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전적으로 물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합니다. Por eso cuando yo hago la obra del Señor, yo confío totalmente a Dios. Dios me guarda toda la necesidad. 어려울 때가 있지요. Si hay momentos difíciles.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Porque Dios nos deja así.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Pero siempre Dios responsabiliza a nuestros vida.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도 100불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 했나요? Yo dije que cuando yo llegué a Estados Unidos solamente tenía 100 dólares.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영국에서 들어올 때 그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뉴욕 케네디 공항 와서 이민국 중에 당신 돈 얼마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Cuando desde Inglaterra, cuando yo llegué en Nueva York, entonces ahí en aduana aquel policía me pregunta cuánto dinero tienes. 그래서 저는 100불밖에 없습니다. Pero yo tenía 100 dólares. 당신 무엇하는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Entonces me preguntó qué haces. 아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Yo soy misionero. 그러면 미국 와서 지금 뭐 학교 강사인데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물었습니다. Entonces me preguntó, entonces usted va a ser profesor de universidad y con qué recurso vas a vivir.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Yo contesté, yo confío en la palabra de Dios.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Yo dije que Dios La palabra del Señor dice que primero busca el reino del Señor, entonces todas las cosas serán añadidas y yo confío en esa palabra. 그러니까 그 이민국 직원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그러고서 보내줬어요. Pienso que aquel policía es cristiano, entonces él dijo que muy bien y yo podía pasar sin ningún problema. 그때부터 우리의 가족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미국에 살아가면서 저는 뭐 자동차 집 하나님이 너무 좋은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Entonces desde aquel entonces nuestra familia Dios nos guardó hasta hoy en día mi vehículo, mi casa. Dios me suplió toda la necesidad.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에 전심전력하십시오. Entonces hermanos que entréguense en ministerio.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Si ustedes interesan en obra del Señor totalmente, Dios también será va mostrar su interés hacia ustedes. 네, 목회자로서 사역에 열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Si concentramos en nuestro ministerio cosas de económicos también Dios va a guardar.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Número 7 es tenemos que tener la fe.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Eso no es simplemente una fe que nosotros pensamo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Es una fe práctica para cumplir el visión que Dios nos ha dado. 행동에 옮기는 것이지요. Es una fe que nosotros actuamos. 그래서 이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Por eso para que nosotros podamos actuar debe prepararse con la fe. 여러분 아이가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죠? Hermanos, los hijos no nacen en un día. 여러분 아이 그냥 당신 아이 하나 낳으시오. 그러면 내일 아이가 생깁니까? Si uno dice que usted que tenga un hijo, entonces mañana de repente usted puede tener un hijo. 아이 그렇게 아이 낳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Ninguno puede tener hijo en un día. 아,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임신해야 돼. Uno tiene que ser embarazada. 때가 되면 나옵니다. Y cuando llega el momento nace. 그래서 비전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반드시 놀라운 비전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Cuando nosotros embarazamos con la fe, algún día va a nacer esa fe.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는 아이를 마치 임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Por eso la fe es como una embarazo.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Cuando con el propósito nosotros andamos con la fe, al fin Dios nos va a cumplir. 자, 지금 비전의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Estamos hablando sobre el poder de la visión. 성령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Entonces, ¿qué es el poder del espíritu?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했죠.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Jesús mandó al último a los discípulos, no vaya a salir de Israel hasta recibir el poder del Espíritu Santo.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Sin el poder del Espíritu Santo no podemos hacer nada. 저는 마치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바람 빠진 이 풍선과 같습니다. Oh, sin Espíritu Santo nosotros somos un globo sin aire.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강림으로 오순절 날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El comienzo fue con el derramamiento del Espíritu Santo.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알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Por eso nosotros debemos conocer y recibir el Espíritu Santo. 자, 성령은 누구입니까? ¿Quién es el Espíritu Santo?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Nosotros confesamos Trinidad de Dios.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Nosotros creemos Dios Padre, Hijo Jesús y Espíritu Santo. 성령은 인격 적인 분이십니다. Él es quien tiene personalidad.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Entonces la palabra del Señor nos describe en varias palabras al Espíritu Santo.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Ahí en su lectura tiene. 이제 교사 또는 선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Entonces en página 2 al último.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가이드로 나와 있습니다. Entonces como una guía profesor. 또 요한복음 16장 보게 되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Y es quien nos convence sobre nuestro pecado. 또 요한복음 16장 보게 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Es consolador. 또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En Hechos 15, Él es limpiador de nuestro pecado. 또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중보자로 나와 있습니다. En Romano 8, es intercesor.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En Romano 8, Él es nuestro ayudador. 또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죠. En Hechos nos dice que Él es quien hace el milagro.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보게 되면 이제 명령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Él es quien comandante.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아주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En Juan capítulo 1, Él es un caballero. 또 에베소서 3장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Efesios capítulo 3, Él es facilitador que hace todo posible. 또 야고보서 1장 보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Santiago 1, 5 dice que Él es dador de sabiduría. 또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창조주로 나와 있습니다. En Hebreo 11, Él es creador.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보게 되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En segundo Timoteo capítulo 1, Él es motivador. 이와 같이 성령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En hay varias aspectos que Espíritu Santo nos ayuda. 자, 목회자로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돕고 있을까요? Entonces, como pastor, como Espíritu Santo nos ayudará en nuestro ministerio. 우리의 사역의 인도자요 교사로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Yo creo que Él es nuestro guía y como profesor en nuestro ministerio. 여러분 목회할 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Muchas veces en dificultad nosotros oramos al Señor.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Entonces, aquel entonces, ¿qué sucede? 선배 목사님 찾아갑니까? Ustedes que encuentra otro pastor. 동료 목회자를 찾아갑니까? O otro compañero.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Pero primeramente necesitamos guía del Espíritu Santo.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늘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Y si cuando nosotros tengamos comunión con el Espíritu Santo, él nos habla.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Yo tengo varias experiencias en él. 한 번은 제가 총장 취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학교에 또는 그 교단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내가 많이 후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Entonces, cuando yo estaba preparando para ser director de una universidad teológico, pero faltaba fondos, entonces yo pedí al Señor, Señor, yo quiero tener muchos donadores.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LA에서 디트로이트 가는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Entonces en Estados Unidos, en una ciudad a otro, yo estaba preparando para el viaje.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Entonces me dio un asiento de primera clase. 그런데 옆에 어떤 점잖은 미국 신사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De repente en mi al lado un caballero norteamericano estaba junto al lado de mí.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서부터 그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Pero desde comenzar el viaje él estaba leyendo la palabra del Señor. 1시간, 2시간, 3시간은 성경을 계속 보았습니다. Durante 3 horas estaba leyendo Biblia. 바로 저와 옆에 있지만 대화 하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Él estaba al lado, pero nosotros ni una palabra comunicamos. 저는 그래서 아, 이분은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구나.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많이 보시는 훌륭한 미국 목사님이구나 생각했습니다. Y yo pensé que a ese caballero parece un pastor, él es fiel siervo de Dios.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Pero por eso comencé a conversar con ese caballero. 이분은 큰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Era un presidente de una gran empresa.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헤어지면서 서로 앞으로 연락하자 그랬습니다.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Entonces cuando llegamos al lugar nosotros repartimos nuestra tarjeta y dijimos que vamos a comunicar y a orar juntos. 그 후에 이제 제가 받은 명함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Y después yo perdí toda su tarjeta. 성탄절이 돼가지고 마지막 책상 정리를 하는데 그분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En Navidad y cuando estaba como limpiando mi escritorio yo encontré esa tarjeta. 그분이 말하기를 전에 당신이 나 만났을 때 학교 총장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그 학교를 좀 도와달라는 부탁했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든지 이야기하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되었습니다. Y entonces, aquel entonces cuando nosotros despedimos, él dijo que usted estaba preparando para ser director de universidad. Cualquier cosa que necesita, llámame.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닥터 킴을 도와주라는 그런 이제 응답이 내게 왔습니다. Entonces él dijo que de repente mientras orando Dios me dio una inspiración que debo ayudar a usted. 그래서 같이 한국에 나갔습니다. Entonces con él juntos nosotros fuimos a Corea. 학교 이사진들도 다 만났습니다. Y nosotros encontramos a todos los trabajadores de esta universidad.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들었습니다. Y él escuchó todas las necesidades.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에 그 학교의 총장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Entonces aquel empresario dijo que si el señor hermano Kim si va a ser como director de esa universidad, entonces yo voy a dar un gran suma de ofrenda.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이 aquel gente que encontré en avión.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Entonces tuvimos compañerismo en espíritu.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 가지고 recibimos mismo inspiración de Espíritu Santo. 저를 총장으로 나가게 하시고 Entonces me levantó como director de universidad. 그 당시에 6억을 헌금해 주었어요. 현금 두 번, 3억, 3억 두 번 해줬어요. Aquel entonces 60,000 dólares el ofrendo. Aquel entonces era un suma abundante y muy grande.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 재수라 그러고 운이라고 합니다. Algunos dicen que qué suerte tiene.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Pero yo no lo creo. 성령님께서 그날 그 비행기에 타게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타게 하셨습니다. Espíritu Santo planeó para que yo vaya, yo suba ese avión y sentar junto con aquel señor.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요, 안내자요, 가르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Por eso nuestro Señor Espíritu es quien guía a nuestro camino, quien nos enseña.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or eso ministrar en espíritu es muy importante.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교재 보게 되면 두 번째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성령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Y por eso nosotros debemos recordar él es una persona y también él es nuestro poder.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Como padres quiere dar cosas buenas a sus hijos y también misma manera Dios quiere dar buenas cosas para nosotros. 우리 아이들이 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Yo dije que tengo cuatro hijos.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집 사람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동양 사람이지만은 그 미국 학교에 가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Entonces yo traté para que mis hijos que reciban buena educación. 내 첫째 딸의 생일날 운전면허 16살 되어가지고 첫째 딸 생일날 무슨 선물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선물을 해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ntonces mi hija cuando cumplió 16 años y en su cumpleaños yo quería darle mejor regalo para ella. 그래서 자동차를 사줘야 되겠다. Pensé que voy a regalar auto. 그러면 자동차 중에 무슨 차를 사줄까? Entonces entre autos qué clase de auto? 항상 우리 아이는 독일 차를 좋아했습니다. Ella le gustaba auto alemana. 그래서 독일 그 차 자동차 딜러에 가갖고 독일 차 좋은 거 빨간 색깔 좋은 차를 하나 생일날 모르게 제가 주차장에 우리 집 주차장에 파킹시켰어요. Entonces compré una auto color rojo y entonces en secreto lo dejé en mi patio. 이 아이가 깜짝 놀라 가지고 그런 선물을 받을 줄 상상도 못 했어. Mi hija sorprendió porque nunca pensó que daría ese auto. 자전거만 사줘도 감사할 텐데. Bicicleta era suficiente. 아니면 중고차만 사줘도 할렐루야죠. O auto usado, aleluya. 새 차, 그것도 독일차입니다. Pero nuevos auto alemana. 얼마나 이 아이가 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Entonces ella ahí sintió gran amor de mi padre.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Yo creo que también nuestro Dios también piensa misma manera para todos nosotros.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Dios quiere entregar lo mejor de todo para todos nosotros.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e esa manera nosotros podemos seguir adelante haciendo la voluntad de Dios.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합니다. Espíritu Santo es un gran dador para todos nosotro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은 능력입니다. Y también nuestro Espíritu Santo es el poder.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Nos da poder para vencer el pecado y el mundo. 나의 모든 정욕도 이기게 하십니다. Y también a nuestros deseos carnales. 예, 마귀 사탄도 이기게 하십니다. También a Satanás.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하여 내 자신의 모든 목회 사역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겨나가야 됩니다. De esa manera en nuestro ministerio nosotros debemos saber a destruir el poder de Satanás. 저는 사역하면서 사탄이 내게 접근해 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Yo muchas veces he visto que Satanás siempre enfrentó en mi ministerio. 사탄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Satanás me está probando. 사탄이 나에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Satanás me está mintiendo. 사탄이 지금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구나. Satanás quiere destruir mi familia. 그다음에 사탄이 우리 교회 모든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Satanás está molestando a nuestro miembro de la iglesia. 그런 것을 내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남불리셨습니다. Entonces en esa situación yo con el poder del Espíritu Santo yo podía a reprender el poder de Satanás.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는 아주 정신 이상자 미친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Cuando yo recién comenzaba nueva obra, en mi iglesia había muchos locos.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축사도 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병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En mi casa lloraba mucho con ellos. 한 번은 이분은 그 비행기 이 항공사의 승무원 여자였습니다. Uno era quien atendía en empresa de aéreos. 이분이 이제 그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사는데 이제 정신이 마귀가 들었습니다. Era astronauta, pero de repente el demonio agarró, entró en ella. 이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 이름을 보고 교회로 전화 왔어요. Y de repente ella me llamó. 나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Yo quiero suicidarse, pero ayúdame. 달려갔습니다. Me fui a. 가보니까 캄캄한 밤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부처 상들을 많이 해놓고 그냥 이 핏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Entonces en el cuarto oscuro con velas prendidas y con aquella imagen de Budas, pero ella se cortó en su mano. 그래서 그분을 치유하고 제 집에 데려다가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Después curó y la invitó en mi casa y desde aquel momento comencé a sanar. 그런데 이분의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가 이 사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 음성으로다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사탄의 역사를 제가 경험했어요. Entonces el demonio que está dentro de ella como casi fuera como un león, imagen del león y también el sonido del león de esa manera como quiso a tener miedo y atacó a nosotros. 그래서 그 사탄을 우리가 제압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Y para reprender ese demonio nosotros oramos mucho con ella.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En nuestro propio esfuerzo era imposible.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탄을 물리치고 치유하고 그다음에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Y con el poder del Espíritu Santo nosotros podíamos reprender ese demonio y a ella podía recibir una sanación total. 그러므로 성령의 목회자가 되십시오. Entonces nuestros pastores debemos ser pastores con el Espíritu Santo.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Ser guiado del Espíritu Santo.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Debemos ser llenos de poder del Espíritu Santo.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Entonces, hermanas, aquí, ¿cómo nosotros podremos tener el poder del Espíritu Santo?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Primero, hermanos, es ser lleno de Espíritu Santo.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면은 목회자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Si es necesario los miembros ser llenos del Espíritu Santo, entonces los pastores ¿cómo sería tan 많은 성도들이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목회자는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Si los hermanos oran uno o dos horas al día, los pastores ¿cuánto horas deben orar?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Para ser lleno del Espíritu Santo también debemos ser lleno de palabra de Dios.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En nuestra iglesia hay un miembro que él no tiene Biblia. 본인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말합니다. Él dice que yo estoy siempre lleno del Espíritu Santo y no necesito Biblia.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언제나 눈 감고 이렇게 이렇게 계시를 받는지 아니면 조는지 모르지만 자주 눈 감고 있습니다. Y cuando pastor predica, él siempre se cierra el ojo. No sé si está recibiendo revelación o está durmiendo.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는 또 교인들 찾아다니 묻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꿈꾼 거 없나 묻습니다. Entonces, y después de culto, él agarra a un hermano siempre pregunta, ¿no soñaste algo anoche? 그래서 어느 분이 또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은 아 그 감기는 어느 분의 귀에 있던 귀신이 지금 감기 귀신이 돼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Si uno dice que si estoy engripado, entonces él acerca y dice que ese gripe es que aquel demonio que estaba otro está ahora dentro de ti.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Problema es que ese señor nunca lee la Biblia. 그래서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다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Entonces pregunto, ¿por qué no lees Biblia? No lees Biblia. Entonces él dice que yo creo en todo. 나는 다 덮고 믿습니다라고 말씀해요. Porque yo creo todo. Así entapado en todo.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내용을 모르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Entonces tú no conoces nada de lo que dice la Biblia, pero ¿qué crees? 그래서 새벽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Por eso recomendé que lea la Biblia y desde la mañana. 그분이 새벽에 늘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성도와도 창세기 1장부터 소리 내서 같이 통독하기 시작해요. Entonces en culto de madrugada en vez de predicación nosotros comenzamos a leer desde capítulo 1 de Génesis y cada todo el Biblia.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Y desde aquel entonces en verdad él comenzó a llenar en espíritu.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Entonces, hermano, para ser lleno del Espíritu Santo necesitamos llenar con la palabra de Dios.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Porque el Espíritu Santo obra a través de la palabra de Dios. 두 번째는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Segundo es que compañerismo con el Espíritu Santo.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Nosotros podemos tener comunión con el Espíritu Santo porque es una persona.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영적인 귀를 열어 들어야 합니다. Y el Espíritu Santo cuando habla nosotros debemos abrir nuestros oídos.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십니다. De esa manera nosotros podemos obedecer bajo instrucción del Espíritu Santo.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Ahí aparece la obra de Dios.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Entonces tercero es que lo que necesitamos que tiene que sobreabunden.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을 말합니다. El Espíritu Santo eso significa la obediencia.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면 무조건 con yes라고 하십시오. Hermano, si el Espíritu Santo te dice algo, dígale sí en todo el momento.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En cualquier momento de dificultades, si Dios me dice, yo obedeceré.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Entonces Dios seguramente va a obrar. 이제 이 간증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Con este testimonio quiero terminar. 제가 OM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y cuando yo fui llamado como misionero de OM 저는 신학교 졸업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Estaba cerca de mi graduación. 졸업하면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Después de graduación yo podía ser levantado como pastor y podía abrir Iglesia. 하나님 앞에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은 언제 어떻게 해외를 나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Aunque yo pedí al Señor, yo quiero evangelizar a todo el mundo, pero no sabía cómo. 그런데 봄에 우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En una época de primavera había una campaña evangelística en nuestra iglesia. 그때 이제 그 기도 많이 하시는 여자 권사님,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Y había una anciana quien oraba mucho. 그 다음에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따로 그 전도사님이 인도했습니다. Después de esa campaña, nosotros reunimos y para orar de nuevo.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회 인도하다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Y entonces aquel anciana en medio de oración comenzó a orar en lengua. 근데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해석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김전도사님이 그때 저는 신학교 다니니까 전도사 김전도사님이 이번 가을에 한국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Entonces, de repente llegó interpretación de la lengua dijo que este copastor Kim, quien es él, y en este otoño va a salir a Corea. 계획도 없었고 그때까지 생각도 없었습니다. Yo nunca he planeado a salir el país todavía. 그래서 저도 그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였어요. Aquel entonces yo también oraba en lengua. 그리고 강단 앞에 나오고 전도사님과 방언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Entonces nosotros comencemos a conversar en lengua con aquel anciano. 저는 그때 성령의 충만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Y yo creo que eso fue guía de Espíritu Santo.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9월 15일 이제 배가 와서 나를 태우고 해외 선교사로 떠나보낼 것이라는 그런 방언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Pero aquel entonces dijo claramente en mientras hablando en lengua, en 15 de septiembre va a venir un barco y te va a llevar. Dijo esa interpretación. 그런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런 비전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Aunque había esa promesa, pero nosotros todavía no estuvimos tan seguro. 자,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9월 15일 날 드디어 제가 한국을 선교사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Mientras estaba orando, pero en aquel día, en 15 de septiembre, llegó ese barco de misión OM y él yo podía salir y dentro de ese barco fuera de nuestro país. 목회 사역은 저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Yo creo que el ministerio es el ministerio del Espíritu Santo. 성령과의 교제가 없이는 목회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Sin comunión con el Espíritu Santo es imposible a realizar nuestro ministerio. 그러므로 성령 안에 충만하여 성령과 교제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Entonces, 바랍니다. Espero que ustedes que tengan comunión con el Espíritu Santo y a fin que tenga un ministerio próspero.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Entonces su iglesia será bendecido y será experimentará gran avivamiento. 네.